위대한 선군용장들에 대한 경모심이 남조선각계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역사학 교수 리춘석, 언론인 김종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이복의 승리는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고 존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위대한 용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그의 출중한 지략과 담력은 선출명장 김정일 장군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선대 수령들의 선군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굳센 의지와 담력, 현명한 용도에 의해 미국의 무적필승의 이북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소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